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?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? 우리는 무슨 소원 안고 사나요? 무얼 위해 살고 무얼 얻으려 하나요?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이리요? 세상에 나의 것이 그 무엇이리요? 더 많이 나누어도 모자란 시간, 더 많이 베풀어도 부족한 사랑, 평화로운 세상에 행복한 미소로 만나리라.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요?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요? 우리는 무슨 소원 안고 사나요? 무얼 위해 살고 무얼 얻으려 하나요?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그 무엇이리요? 세상에 나의 것이 그 무엇이리요? 더 많이 나누어도 모자란 시간, 더 많이 베풀어도 부족한 사랑, 평화로운 세상에 행복한 미소로 만나리라. 평화로운 세상에 행복한 미소로 만나리라.